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제가 혼자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한국말로 읽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성경 봉독하는 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우리 봉독을 한번 하고 또 영어 발음이 좋은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 학생이 앞에서 영어로 한번 읽어주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잘 이해하라고 이 목사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걸 그래도 제가 비교적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 그래야지 제가 좀 포민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좀 약간 생각을 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은 아니고 순서만 좀 잘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정해놓고 로마서면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중간에 끊김이 없이 쭉 이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주에 했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지난주 거를 잘 기억해야 그 다음 편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대각성 축제와 또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자그마치 2주나 로마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의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심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눈감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십일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공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께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어떡하노라? 인정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3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진술했던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그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믿었던 그들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존경하고 있었던 두 명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두 명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글씨를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들이 과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성지 순례를 가셔서 헤브론이라는 곳을 가보면은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무덤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 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을 중심으로 출입구가 두 개입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출입구, 다른 한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는 출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으로 신앙의 전통이 이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이슬람교도, 그 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아브라함을 숭배하고 아브라함을 참배하는데, 만일 그 유대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같이 참배했다가는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테러가 벌어질 것이 안타까워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출입문을 다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을 한 가운데 두고 서로 양쪽에서 그들은 만날 수 없게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무덤을 보존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추모할 정도인데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것을 이루어놓았습니다.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행함들이 그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행위가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그러한 의로운 행위들이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겠는가? 이러한 의문이 이제 유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과 되었느니라. 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3절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조그마한 글씨가 써있는 성경들 있으십니까? 거기를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제 거는 기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역을 찾아서 밑을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지금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크나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근심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자기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후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보아라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단지 그 약속을 또 여호와를 믿은 것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후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이 사건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래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런 공로가 있고 저런 공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저 믿은 것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세우거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건이 15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가? 저 뒤에 22장에서에 나오니까 순서로 볼 때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아들을 바치는 열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아주 탁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로워지는 이유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보수, 즉 웨이지를 비유로 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을 때 웨이지, 셀러리를 받을 때 그의 급여를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인에게 내가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경기에 자신을 채용해준 그 사장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있겠지만 그가 월급을 받을 때 사장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사장님이 나에게 꽁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받을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하거나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 이것은 공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 어떠한 행위를 잘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은혜라고 부르겠습니까? 내가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내 노력의 결과 샐러리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한 사람에게 당연히 의롭다 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아무런 선행이 없어도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량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거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반응을 크게 해요? 공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공짜 아니겠습니까? 좀 고상한 말로 해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더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장, 즉 키드니에 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을 이식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장을 도무지 구할 길이 없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장기 밀매업자에게 돈을 주고 신장을 사서 이식수술을 한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저 기증받은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거저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자리 잡을 그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이어지는가?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킬 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구원의 감격에 젖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 옆에 있는 저 천한 사람과 같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삐끗해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낙심에,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올바르게 살아갈 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행함을 통해서 그러한 구원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행했던 그 행위가 의가 되어서 자기보다 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날마다 비판하는 영적인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다 적용을 할 때도 믿음을 통한 그러한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말해서 온전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강조한 바울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 또 누구요?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장 존경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여러분들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6절과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서 7절 말씀의 앞에 여러분 성경책 보면 어떤 기호가 써 있습니까? 예, 제 거에는 니은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르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니은의 밑에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2편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이 말씀이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사용한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왕족이었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이름 모를 어느 목동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순서가 저 뒤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간택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거대한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기의 공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은 다윗이 큰 범죄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무마하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의 죄가 드러날 때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그는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질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참된 복이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이 그처럼 존경했던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과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사해주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가장 존경했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자 유대인들은 이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니요 다윗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찌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고 주장하느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더욱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전히 중요시 여겼던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꼼짝 못할 만한 근거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율법과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시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암호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이 좀 어렵지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지금까지 내가 쭉 말했던 그러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복이 할례 받은 사람만 얻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얻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할례를 받기 전인가 후인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고민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성경 몇 장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퀴즈. 할례는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몇 장에 나올까요? 그거부터 14년이 지난 17장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세레모니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캐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어떻습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건 정말 더 쉬운 퀴즈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전혀 몰랐어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논지로 그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과 또 할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주제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 더 멀리 만들어 놓는 그러한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러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것을 믿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삶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가는 그러한 투쟁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보수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전혀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일한 것이 없어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구원을 두고서 공로를 내세우면서 흥정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원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혀 주 앞에서 내 공로를 흥정할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은총,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마음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